여의도에 유명한 만두집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때면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야 될 정도죠. 그런데 점심시간만 지나면 그 만두집은 적막한상입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꼭 12시부터 1시 사이에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3시쯤 그 집을 가보면 주인이고 주방장이고 다들 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제는 장애자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날만큼은 온갖 매스컴들이 주전자 물 끌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자의 날이나 1시 넘은 만두집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요. It's forever anyway. 전주 덕진구 호성동의 이영호 씨.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 호영이와 친구 현기, 병옥이, 태영이, 태윤이, 그리고 병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하일랜더 중에서 띄워드린 퀸의 노래 Who Wants to Live Forever 였습니다. 하이텔로 송호균 씨가 유민이, 경식이와 듣고 싶다고 또 어승락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애자의 날 그렇게 말하는 저희도 다를 거 없지 않냐고요? 글쎄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막 하루 종일 계속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신문에서도 그동안은 관심 없던 장애자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는 걸 보고 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래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샹송 가수 파트리샤 가스 여러분 아시죠?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 정말 성량이 풍부한 영혼으로 노래하는 듯한 가수인데요. 이 파트리샤 가스가 곧이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명으로 활동할 때 그 실력을 미리 이미 벌써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유명한 프랑스의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였다고 하네요. 자, 파트리샤 가스가 부르는 영화 주제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사브리나에서 나오는 장밋빛 인생 알지요? 그 장밋빛 인생을 파트리샤 가스가 부릅니다. La Bien Rose. S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fait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E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me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Mm-hmm.

이제는 먼 세월의 바다 건너 별이 되어 가리라.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이해옥 씨, 우리 영화 음악이면 뭐든지 좋다고 하셨죠.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띄워드렸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계세요.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의 이지순 씨, 그리고 강릉에 사는 이름이 하늘이라는 소년입니다. 김하늘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손님을 모시는 순서입니다. 오늘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십니마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안녕하세요, 김수철 씨.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전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철 씨.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저 이 노래에 사연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가수 활동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예. 그만 엄청 이 판, 음반이 판매가 되는 바람에 다시 맞아요. 하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그 작은 거인 시절에는 그 이를테면 시끄러운 음악 네. 하드락만 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 곡을 써놨었어요. 네. 그런데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하도 반대를 해서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행정대학원으로 다시 바꿔서 네, 그렇죠. 대학원을 들어가고 이 기념음반 내고 음악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영화 촬영을 또 우연하게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네. 영화 촬영 중간에 이게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뭐 너무 빅히트를 했죠. 순식간에 네. 100만 장이 넘었으니까. 네. 저도 근데, 참 좋아했었어요, 이거. 글쎄요, 제가 이제 흘러간 가수인데요. 근데 이 못 다 핀 꽃다송이 노래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그렇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뒤에도 영화에 출연하시고 또 영화 음악 아주 많이 만드셨죠.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네. 10년 됐는데. 그동안 몇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만드셨죠? 전 다작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편 꼴로 해서 한 20편 정도 했어요. 와. 다작을 안 하신다고요? 저는 다작을 못합니다. 예, 그래도 20편이면 대단한 편수인데요. 10년에 20편이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어느 영화에서 음악을 맡으셨죠?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것이 거슬러 올라오면 서편제. 네. 인곤태 감독의 서편제. 그 다음에 장기수 감독의 에스텐 에비뉴. 예. 또 김유진 감독의 참견은 너 사랑 후에. 박광수 감독님 거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말고 다 했고요. 칠수와 만수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트. 그 다음에 곽지윤 감독의 두 여자의 집, 배창호 감독님 두 작품하고 김세영 감독님의 중광수님의 허튼 소리, 그 다음에 장길수 감독의 음만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둥둥둥 있습니다. 아, 정말 저희 애청자분 중에서 어떤 네. 분이 김수철 씨를 영화 음악가로서 특집으로 마련을 해달라고 그런 네.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정말 조만간 마련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좀 도움 좀 주세요. 저희가 음악 조류가 부족해요. 네, 발표 안 된 곡도 제가 가져올게요. 네. 자, 오늘 내 인생의 영화 김수철 씨가 뽑는 첫 번째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그 이장호 감독님의 별들의 고향 이라는 곡을 네. 준비했습니다. 영화를. 이 곡 음악은 강근식 선배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이 영화 음악을 접했거든요. 근데 그 왜 첫 번째로 꼽았냐면 국내의 영화 음악이 정착이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음악의 중요성이 많이 보급돼서 많이 젊은 후배들도 있고 한데 이 당시는 사실은 아주 거의 낙후된 분야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곡과 그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리는 음악들을 예, 영화음악 판을 냈습니다. 물론 그건 네. 순수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음악 판에 아마 그전에도 나왔겠지만 그전에 나온 것은 노래 위주로 음악 영화에 나오는 전반적인 음악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 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삽입곡만 뺐지 삽입곡, 예. 오리지널 그 스코어를 다 한 건 예,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이 별들의 고향 음반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영화 음악 판으로서 아마 좀 효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별들의 고향 음반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순전히 음악적인 측면에서 인상이 깊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별들의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 굉장히 쇼킹한 거였어요. 이 별들의 그렇죠. 고향이 그 당시는 이 도덕적 또는 유교적 이런 관점에서는 이 글들이 사실 말도 안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최인호 씨가 이런 획기적인 네. 상반된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무슨 아주 그 문학계통에 찬반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못 보면은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또 좀 직시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현대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으로 해서 제가 이 곡을 네. 당시로 봐선 상당히 그 쇼킹한 내용이었고 또 네. 음악적인 측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첫 번째로 뽑은 영화가 바로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라고요.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죠? 네. 네. 이장희 씨가 부르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젖을 것 같은 이내 사랑을 신성일 씨, 안인숙 씨, 그리고 지금은 디자이너죠. 하용술 씨가 주연했던 영화 별들의 고향 중에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들이 이장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내 인생의 여화, 오늘은 뛰어난 음악가 김수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철 씨, 나그네에게 모두 들이리 이 영화 음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원래 그 기타 치시는 강근식 씨, 그 강근식 선배님이 치신 네.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타는 애드립을 막 나름대로 막 치는 게 일반적인 예였는데 이 강근식 씨는 기타를 작곡하듯이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된 기타에 그 다음에 뛰어난 편곡, 작곡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굉장히 그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김수철 씨는 영화 음악을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영화를 줄거리를 다 듣고 만드시는지 아니면 다 보고 다 만들어진 걸 보고 나서 만드는지 아니면 먼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영화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부분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1번은 시나리오를 봤죠. 네. 그다음 2번은 감독님과 감독님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3번은 작곡으로 들어갔는데 그 영화의 내용에 따라 틀려지죠. 이것이 시대극인지 네. 다큐멘터리인지 10대의 이야기인지 20대의 이야기인지 60대의 이야기인지 이거에 따라 장르가 바뀌어요. 네. 그럼 장르 선정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작곡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촬영이 들어가는 중간에 제가 작곡을 먼저 해요. 아. 작곡만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라시 필름이 나와요. 네. 맨 그때 완전 편집된 필름이 나오면 그 필름 보고 이 작곡된 거를 맞춰봐요. 그래서 맞다 맞다가 나오고 맞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부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A 주인공, B 주인공이 있거든요. 네. 남자 여자라면 예. 남자의 테마를 만들고 여자의 테마를 만들고 근데 만드는 과정은 그 남자의 성격, 연령, 직업 이런 예.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나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상황. 그 다음에 이 남녀가 둘이 만났을 때의 테마. 그럼 이렇게 두세 가지로 작곡을 해서 이제 뭐 사건이 암시 준다 그러면 암시 음악으로 다시 편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죠. 영화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사실은 그러면... 영화 음악이라는 것은 전문적이에요. 예. 이거 대중가요하고 뭐가 틀리냐면 네. 대중가요는 느낌이나 어떤 아이디어적이나 그 사람 갖고 있는 대중음악적인 그 재질을 표현하면 되는 거지만 영화 음악이라는 것은 그 작품의 철저한 해석 또 영화 음악적인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겠네요. 제가 8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80년부터 83년까지 3년을 공부했어요. 이거를. 3년 동안. 왜냐하면 그리고 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화면이 바스트로 왔는지 뭐 비크로스업으로 왔는지 풀로 왔는지에 따라 음악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계산해서 하니까요. 어떻게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풀, 뭐, 옛날, 예를 들면, 풀로, 확, 저 푸른 광야가 있다. 네, 예. 그러면, 풀 오케스트라로 같이 갈 것이냐. 아, 예. 반호법을 구사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서 단순한 악기로 갈 것이냐.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저것이 역사적인 산물의 무슨 네, 도시냐. 예. 아니면, 뭐,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그릴 것이냐에 따라, 무슨 클래식하게 갈 것이냐, 고전음악으로 갈 것이냐, 달라지는 거죠. 이제 알았습니다. 자,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할 시간인데요. 네. 두 번째로 뽑은 영화는 어떤 영화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80년, 83년에 영화음악 공부할 때 예. 공부한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 Midnight Express라고요. 알란 파커 감독 영화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그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내용은 그 이 사람이 이제 한 큐에 무슨 대성하려고 마약 같은 걸 가져가죠. 네. 근데 그 나라의 법이 바뀌면서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그쵸, 터키였죠, 배경이. 예.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라는 발버둥으로 나중에 그 탈출하는 것이 끝인데 음악적으로는 이 신서사이즈 음악이 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될 때예요. 지금은 많이 신서사이즈라는 악기도 이용하지만 네. 그 당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었어요. 네. 신서사이즈의 음악 그 소리를 최대한 잘 살린 작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영상은 굉장히 뭐랄까 회화적이에요. 네. 그 나라가 무슨 터키인가? 예, 맞아요. 네, 그 터키의 특유한 그 색채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약간 누르스. 예, 느끼하면서 왜 황금빛 좋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여튼 그 둘끼리 한 그것이 뭔가 복합성을 띠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화면에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탈출할 때 그 뭡니까 그 교도관을 살해하고 이 나올 때 그 뒤통수라고 그러죠. 이 네. 뒷머리 부분에서 또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직 탈출이 안 된 거거든요. 긴장하면서 걸어나가면서 그 감옥을 문을 열고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의 그 음악. 그 라스트 씬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영화에서 그 음악이 김수철 씨에게 차지하는 부분은 역시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후진국일수록 이 사실 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 면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 이 잘 사는 나라지만 낙후된 사람은 역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 안 하면은 네. 이런 결과가 나는데 노력 안 하니까 노력 안 할 만큼의 보상이 오는 건데 네. 노력을 안 하면서 뭔가 큰 거를 바랄 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출현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 교훈적인 말씀. 예. 제가 혹시 누구랑 같이 보셨어요? 이 영화? 아, 저 혼자만 이거 한 12번 봤을 거예요. 12번씩이나요? 예. 우와, 12번씩이나 본 영화 Midnight Express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데이빗 캐슬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들려드렸죠? 이스탄불 블루스입니다. I said no. 광명 철산 3동의 김미영 씨 17년이 된 친구 순주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제가 생일 축하곡으로 블루스를 골라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블루스를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잘 들으셨습니까 미영 씨? 이스탄불 블루스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중에서 데이빗 캐슬의 노래였습니다. 자, 내 인생의 영화 오늘 위대한 음악가 영화음악가로서 독보적인 존재죠. 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국악의 장르에까지도 손을 대고 계시는 김수철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수철 씨,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네. 뭐 별 문제점 없을까요? 힘든 점은 없어요? 힘든 점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블루스를 듣는 순간 혹시 블루스가 워낙에 이렇게 고통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힘든 점은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거든요. 힘든 점은 제가 못해서 힘들죠. 사실은 뭐 여건상 안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하려면요, 그 나라 네. GNP도 올라가야 되고 네. 그 사실은 문화가 곳곳에 종합예술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은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 산다고 그러는데 막상 사회 이게 들어와 보면은 네. 미국처럼은 잘 살지 않거든요. 일본이나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최첨단 기계의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월스 이런 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자본력과 그런 과학과의 조화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마 그 극영화가 발달할 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의 힘든 점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작을 안 한다는 거 말씀드린 것은 한계에 자꾸 오니까요. 한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작곡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예. 제 자신이 부족하니까 그게 어렵죠. 예. 다른 무슨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불만은 저는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음악가 있으세요? 외국에? 많죠. 엔니어 모리꼬레도 네. 좋고 아. 뭐 존 윌리엄스도 좋고요. 예. 다 그분들 남대로 개성이. 근데 우리나라 개성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가 다양한 영화를 이렇게 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다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뭐 존 윌리엄스다 그러면 그분의 특징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댁에서는 주로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저는 음악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기보다는 소리로서 듣고요. 그래요. 음악을 듣는다면은 공부로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즐겨 듣는 음악. 네. 그럼 아무거나 탁 뽑아서 그냥 얹어서 듣는 것이. 그래요. 네. 아기가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따로 써갖고요. 아기가 지금 5달이라고 그러셨죠? 네, 한 살도 안 된 5달이죠. 이진이, 김이진이. 김이진. 예, 예쁜 이름인데요. 딸이죠. 딸입니다. 예,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벌써 입이 만큼 벌어지셨는데. 뭐 자연의 신비라고 봐야죠. 따님도 음악 좋아하세요? 이렇게 5달 된 아기들도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거요? 네, 뭘 보면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 모르죠. 뭐 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네. 자, 아기도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도대체 저는요, 아기가 드셔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마흔이 되죠. 예. 1년 반이나 뭐 좀 있으면 마흔이 되는데 정신 연령은 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무도 제 나이를 아유, 이제 브록을 바라보시면 내 인생의 영화에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굉장히 저는 감동한 영화입니다. 네. 영화 자체로서도 벌써 25시라고요. 예. 그리고 안소니 퀸이 주연을 했었죠. 몇 년도 영화였던, 67년도 영화, 앙리 베르누이뉴 감독의 영화였죠. 예.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이거 전쟁이라는 큰 그 아주 암울한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이 한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몰락시키는지 예. 파괴하는지 예. 근데 사실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간 전체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그 라스트 씬에 그 자기 부인하고 나치다는 아들 보고 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기쁨과 슬픔을 막 교차하면서의 그 안소리긴 해. 근데 그 감독님이 또 제가 좋은 게요. 예. 거기서 만약에 감독님의 인내심이 없다면 카트가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다가 반감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완 카트로 한 카트로 계속 그걸 집요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저 울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안순이 키네 연기도 명연기였고 네. 영화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막 평생 잊지 못하는 영화로 네. 세 번째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영화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영화는 네, 헤어라는 영화인데요. 뮤지컬이죠. 뮤지컬입니다. 예. 제가 뮤지컬 공부를 대학교 그러니까 작은 거 할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하고 싶어서. 이 감독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어요. 음악하는 분도 20대 후반이었고. 근데 이 그 당시 그 뭐 월남전 이래가지고 한쪽으로는 히피죠. 뭐 히피리즘 네. 이런 거가 유행했고 반전 사상의 그 피스마크를 많이 젊은이들 달고 다녔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유행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폭송 있잖아요. 뭐 네. 닐영, 밥 딜란 이런 반전 사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때예요. 그런 그 젊은이들의 한 단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영화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그러니까 먼저 감동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기법이랑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뭐 몇 년 전에 그 적대의 꽃이라고 배창호 감독님이 하셨잖아요. 예. 한 인물을 딱 두고 카메라가 360도 이렇게 돌아요. 예, 펜 기법으로. 예, 펜 기법으로 막 돕니다. 그거 옛날에 이미 이 해외에서 썼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클로즈업, 그러니까 얼굴 가까이로 와서 감정적인 걸 했다가 쭉 빠지면서 이 카메라가 돌면서 노래가 막 하면서 빠져보니까 네. 그 묘지에서 전 젊은이들이 춤과 노래를 하면서 그 친구 잘 가라고 하면서 막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과 영화 기법과 음악이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저를 굉장히 감동시키고 영향을 준 영화가 바로 이 헤어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보셨어요? 국내 개봉 안 됐거든요? 아, 국내 개봉 안 됐거든요. 그 당시 네. 또 뭐 박정희 네. 정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송승환 씨 있잖아요. 네. 그 제 친구인데 그 송승환 씨가 연극으로 올리자 그러고 제가 음악 맡고 하기로 했는데 아. 그 심의가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그 후로는 지금 맥이 빠져서 그런지 지금 뭐 동수형에다 붕괴되고 이럴 때라서 아마 안 올리는지 하여튼 안 올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미팔군에서 저 테이블 구해다가 네. 집에서 봤죠. 그러셨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이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런데 김수철 씨 몸에 수십 번 봐야 돼. 외국으로 유학 간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유학은 처음엔 돈이 없어서 못 갔고요. 네. 그 후로는 뭐 올림픽, 뭐 엑스포 막 여러 가지 그 나라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제가 못 갔습니다. 네. 아직 꿈은 안 버리고 있습니다. 꿈은 안 버리고 계신다고요? 예. 자, 그러면 그 헤어의 음악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Vicarious라는 곡입니다. 밀러스 포만 감독의 락 뮤지컬 헤어 중에서 Vicarious 띄워드렸습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바다를 사랑하는 소녀라고만 적어주셨는데요. 김영희 국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엽서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내 인생의 영화 김수철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제가 김수철 씨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 지금 아주 대작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에서 네. 영화 음악을 맡고 계시죠? 네. 어떻게 뭐 진 적이 있어요? 지금 한 30, 40% 촬영됐거든요. 네. 저는 그 아직 작곡에 영감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 시나리오만 계속 읽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워낙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워낙 대작이라서 네. 또 내용의 흐름이 이제 그 다양한 장르가 나올 수 있고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영감이 떠오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예. 뭐 국악을 접목시킨다든지 뭐 이런 대충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어요. 아, 물론 우리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접목이 아니고 네. 우리 소리를 그냥 현대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어떤 긴장 음악 우리 소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것도 세계 영화제에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서양에다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우리의 동양의 소리, 그래서 한국의 소리가 거기 깔려 있는 것으로 나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은 뭐 한 군이나 두 군데는 우리 소리가 나가겠지만 그게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클래식하게 나올 수도 있고 현대 음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르가 우리 음악하고 클래식, 현대 음악, 약간의 전위 음악. 예. 이 정도가 아마 다양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앞으로 음악가로서 예.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장기적인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뭐 다양한 음악을 계속 실험적인 네. 음악을 할 것이고요. 우리의 훌륭한 소리를 세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나라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진 소리의 변화 이런 것을 독창적인 한국의 소리로 좀 창작을 해서 세계의 뭐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작곡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한 가지는 이런 건데 또 국악 개발에도 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사실 학생 입장에서 공부밖에 네. 할 수 없는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마무리 져주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는? 다섯 번째는 11년 했지만 저의 그냥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봐도 좀 좋을 듯 싶은 서편제라는 음악입니다. 네. 그 임권택 감독님 그리고 이태원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됐어요. 이게 그냥 또 대표적인 음악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죠? 많이 줬습니다. 그 전에 네. 그 국악 공부하면서 빚졌던 거 다 갚고요. 예. 그 돈 갖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3도 장단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 돈을 벌었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음악을 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영화라는 점에서 일단은 맞습니다. 제가 국악을 지금 15년째 하는데요. 이 서편제 음악으로 제가 그냥 많이 큰 혹이 탁 떨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수철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별들의 고향,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25시 헤어 서편제 이 다섯 편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 서편제의 김수철 씨의 음악 천년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